사랑했는지 알지도 못하면서 이제와 널 잊으라 하면 잊을 수 있니? 내 색조차 할 수 없었던 내 무던한 그 사랑이 밤새워 울며 슬퍼했어. 소리조차 낼 수 없었던 어둠의 추억 때문에 아침을 맞을 수도 없어. 오, 이제와 너의 사랑을 기대하기엔 너무 늦은 이별 앞에서 느껴지지 않는 너의 그 작은 입술이 잊혀지겠지.